거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나 산골 도라지 꽃 피는 그날 맹서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에 아니 가른다 불길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려온다 찾아 물방아 찾아왔네 달 뜨는 고향 새소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에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려